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의 책임마저 당신 모르겠지요. 지나간 날을 추억이라며 당신이 미소 지을게 기억해 슬픈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을 여자 마음에 상처뿐인 흔적.